Radio. Super magic, super magic. 두 손머리 위로 들어, 바바 미친 듯이 흔들어. 바바 미쳐 보기로만 우리 모두 다 바라게 바바 다 나와. 두 손머리 위로 들어, 바바 미친 듯이 흔들어. 바바 미쳐 보기로만 우리 모두 다 바라게. 느끼는 big bounce 널 춤추게 해 hit it now 뭔가 될 만한 느낌이 와 스타가 된 듯 너에게 빛 밝히는 시선에 튕기는 몸은 마치 핑퐁 쇼맨십이 넘치는 이 밤 무대를 덮치는 넌 귀여운 킹콩 두 손머리 위로 들어 바바 미친 듯이 흔들어 바바 미쳐 보기로만 우리 모두 다 바라게 바바 다 나와 두 손머리 위로 들어 바바 미친 듯이 흔들어 바바 미쳐 보기로만 우리 모두 다 바라게 바라게